평양산의 청년들이 새해 첫날부터 돌격대 활동으로 증산투쟁에 적극 임하지하고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청년들은 새해 첫날부터 보일러들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수백 톤의 석탄 운반과 연재 처리를 맡아 해제김으로써 기업소가 일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3호보일러 볼 분쇄기 대치차 조립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새해 첫 주간에만도 수백 톤의 석탄을 증산했으며 굴진 계획을 110% 이상으로 넘겨 수행했습니다.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300여 명의 청년들은 다기대 다추운동으로 매일 생산 계획을 4배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처녀제사공들도 조사기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며 비단실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